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때론 외롭게 때론 불안하게 나를 제일 많이 알면서 날 모르는 사람. 아침인가봐 가슴이 시려 그 사람은 내 습관이었거든. 날 웃게 하고 날 울게 하고 아직도 나를 살아있게 하는 사람. 또각또각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 멈춰버린 사랑이 시계바늘로 돌아와 내 가슴을 찌른다. 기억 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 기억을 보는 기계가 있다면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함께 보고 싶어. 얘기하고 싶고 생각이 나고 지우고 싶고 아직도 너무 보고 싶은 나쁜 사람. 또각또각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생각나고 눈물 나는 사람. 멈춰버린 사랑이 시계바늘로 돌아와 내 가슴을 울린다. 너는 다 잊어도 좋아 내가 항상 기억 거꾸로 돌아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그날 그 시간에 맞춰라. 그리고 움직이지 마 내가 잠들 때까지.